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강동 정밀기계 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강동 정밀기계 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영원 동지, 유진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노동당 평양시위원회 위원장 김숙일 동지와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2015년 1월 공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공장이 수행해야 할 생산 목표를 정해주셨으며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밀고 나가는 것과 함께 공장의 안팎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게 더 잘 꾸릴 때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를 위한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현지 말씀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한 사람같이 들쳐나선 공장의 일꾼들 종업원들은 자강력 제일주의 기치 높이 말리마 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림으로써 지난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도 여러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과학기술 보급실과 살림집들도 새로 건설했으며 후방 및 편의봉사시설들을 새 세계 요구에 맞게 개건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새로 꾸린 제품 전시장과 가공직장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현행 생산 및 현대화 정령과 제품의 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해하셨습니다. 제품 전시장을 멋쟁이 건축물로 건설했으며 보기에도 좋고 다루기 편리하며 성능이 대단히 높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진열해 놓았는데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고 공장의 정밀기계 가공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봇가 척척 날라다 설치해준 소재들을 가공하는 현대적인 숫자 조종 공작기기들의 작업 모습이 볼만하다고 하시면서 운반으로부터 가공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 공정의 자동화 흐름선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결과 노력을 절약하고 생산 원가를 대폭 줄이면서도 생산량은 지난 시기에 비해 5배로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있던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생산에 참가시킨 것을 비롯하여 날로 늘어나는 정밀기계들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과학기술보급실을 돌아보셨습니다. 3층으로 된 현대적인 과학기술보급실의 연건축 면적은 2,570여 평방미터이고 원격 녹화실, 열람실, 종합조정실, 기술도서 보관실, 망봉사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학기술보급실을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잘 꾸리라고 지시했는데 당의 의도에 맞게 건설을 잘했다고 하시면서 설계도 잘 되고 시공도 만점이라고 흠잡을 데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과학기술보급실 운영을 실속있게 잘하는 것은 당의 전면 과학기술인재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종업원들 속에서 최첨단 과학기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사업을 정상화 생활화하여 그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주고 시야를 넓혀줌으로써 현대 과학기술을 소유한 기술형의 인간, 지식형의 인간으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콩가공장, 봉화은정원, 살림집도 돌아보셨습니다. 콩나물 가공장, 두부 가공장, 콩고기 가공장 등을 꾸려놓고 여러 가지 콩가공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종업원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그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콩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지난해 콩농사에서 얻은 경험에 토대하여 더 많은 콩을 생산해야 한다고 그러자면 인민군대에서처럼 콩농사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방사업을 잘하고 문화정서 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면 종업원들의 공장애와 생산열의도 자연히 높아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일꾼들은 종업원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산조건과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늘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노력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중목욕탕, 수영장, 리발실, 미용실, 탁구장, 체육치료실, 식사실 등으로 이루어진 봉화은정원의 모든 요소요소가 마음에 든다고, 화나면서도 아늑하고 정갈한 감을 줄 수 있게 정말 잘 꾸렸다고, 천장에 채광창을 설치했는데 착상을 잘했다고 하시면서 공장 종업원들과 가족들이 도시 부럽지 않은 문화생활을 누리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봉화은정원과 같은 편의봉사시설은 노동계급의 세상인 우리나라에서만 일떠설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은정원의 일꾼들과 봉사자들이 봉사와 관리운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당의 사랑이 노동계급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림집들도 손색없이 건설했다고, 질 좋고 멋있는 가구 비품들도 구색이 맞게 갖춰놓았는데 종업원들이 좋아하겠다고 하시면서 광명성전을 맞으며 새집들이를 하라고 이러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높이 울리고 있는 생산증산의 동음소리를 들으니 당의 의도대로 더 많은 정밀기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잡돌이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은 공장 노동계급의 투쟁 열의를 잘 알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정밀기계 가공품의 품종과 수량이 부단히 변하는 데 맞게 생산조직과 새 제품 개발 사업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생산 공정들의 요연 생산 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일 때에 대한 문제, 현대적인 검측 설비들을 이용하여 제품 검사를 엄격히 함으로써 제품의 질과 신뢰성을 보장할 때에 대한 문제 등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강동 정밀기계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지난 기간 당의 결정 지시를 한치의 득침도 없이 무조건 집행한 전세대 노동계급처럼 오늘의 벅찬 투쟁에서도 당 정책 결사관설의 기수 돌격대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강동 정밀기계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끊임없는 현지지도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속에서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오시어 뜨거운 사랑과 하늘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우러러 솟구치는 역정을 금치 못하면서 당이 준 전투 임무를 결사관설할 충정의 결의를 다졌습니다.